맘이 아닌 척을 해도 밀고 당기려 해도 얼만가 티가 나는 것 그것이 내 문제야 사정들이 찾아보고 매일 고민을 해봐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늘 문제야 누군가가 너의 눈을 보면 딱 느낌이 와 넘어질 듯 숨이 스치듯 살짝 나 어지러워 oh, 널 위해 비워둔 내 옆으로 다가와 My baby 너의 작은 손을 잡아줄 내게 더 가까이 와 Come and close up, close up, baby Come closer, closer, baby. Come closer, closer, baby.